지나버린 기억 속으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예정된 시간보다 이 세상에 조금만 더 볼 수 있게 떠나버린 그대 뒤에서 없이 술에 취해 잠들기를 또 다시 바보하죠. 귀에 익은 그대 숨결이 들려와 지난 밤에도 날 찾아온 그대 아무런 말 없이 그저 흐르는 눈물뿐이죠. 그 모습이라도 볼 수 있던 오늘이 지나가면 보내야 하는 그리운 얼굴을 지나버린 기억 속으로 그대가 있는 곳으로 다시는 그대